gelişini gidiyorsun. Sünkören yoca kasım골토 앉아 새하얀 그리움이 붉은빛 되어 해변한 그 사랑에 가슴이 아파 멀고 먼 강 건너갑니다. 찾아 돌아온다도 당신을 기다렸어요. 순결한 여자 가슴 불태워